남조선 인터리트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이 25일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근혜 역적 폐당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박근혜 정부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서 민주와 민생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박근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